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세계를 주름잡으며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장엄한 전진에 대허해 말리마 시대에 약동하는 숨결과 옥센 기상을 더해주며 가요 우리는 말리마 기수의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가요 우리는 말리마 기수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요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모두가 말리마 기수로 살며 투쟁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높은 시형상과 독특한 음악 형상으로 구현한 시대의 명곡입니다. 가요는 혁명적 긍지와 자부심, 투철한 신념과 의지로 불타게 하는 오늘의 시대어를 그대로 노래의 제목으로 하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제시하신 웅대한 사회주의 강국건설 구상을 말리마의 속도로 관철해 나갈 우리 민의 불굴의 기상을 힘있는 시형상으로 서리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1, 2절 가사에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간구본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조국의 현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첨단을 개척해 나가는 손건조선의 창찬 모습을 누구나 쉽게 리하고 생동하게 그려볼 수 있게 하는 소박한 입말체로 진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펼친 말리마의 시대, 질풍같이 내달리자 새 승리로의 시적 표현과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며 혁신으로 증산으로 기적 떨친다의 시적 표현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오늘의 시대적 흐름과 들끓는 현실을 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사의 3절에서는 폭풍, 보온기와 같은 자연현상과의 비유수법으로 말리마 속도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면서 한 걸음의 말리를 내딛는 말리마 속도는 계속 혁명, 계속 전진해 나가는 주체조선의 전진 속도이며 경례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펼치신 웅대한 사회주의 강국건설 구상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만다는 필승의 신념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에서 힘있게 분출되고 있는 혁명적 기백과 강렬한 호소성은 시대 정서가 체현된 특색 있는 선율 형상에 의해서 깊은 감흥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진취적이고 기백 있는 락천적인 음악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맥박치고 있는 시대정신을 예술 형상적으로 높은 경지에서 반영한 것으로 하여 시대의 명곡으로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펼친 말리마의 시대 질풍같이 내달리자 새 승리에로 힘을 믿고 만나리 지어가는 우리들은 말리마 기수 말리마 소설이 기상이요 말리마 주체의 날이요 눈앞이 지금부 바라보며 힘차게 다 중산으로 기적 펼친다 화학기술 날이 활짝 펴고 나라 비전향기 웃어 가닥자 말리마 소설이 기상이요 말리마 주체의 날이요 눈앞이 지금부 바라보며 치며 천지 번개 치며 천지 인생군의 사회주의 승리가 있다. 10년 세월 당겨 미래 향해 달려 온 세계를 앞서가리라. 말대마 조선의 희상이요 말대마 주체의 날이요 눈앞에 다음으로 가요 사회주의 노를 사랑해를 들으시겠습니다. 박경심 작사 황진영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98 2009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사람들 모두가 친형제로 화목하게 살며 일하는 우리의 저구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고 온갖 희망과 재능도 아름답게 꽃피워주는 인민의 사회주의가 바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세워주시고 빛내어주시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것을 긍지럽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노를 사랑해. 친숙하고 생활적인 이 말 속에는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주체의 한계를 변함없이 걸어오면서 우리 민이 심장 깊이 새겨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이 담겨 있으며 우리의 손으로 벌한 뜻이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사회주의 낙원을 일도세운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오려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저곡이야말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대한 존엄감만 교회보시켜 부를 수 있는 존엄 높은 나라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는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으로 화목하게 사는 인민의 집이라는 사상 주제적 내용은 량만적이고 율동적인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순 3부분 형식으로 구성된 선율은 8분의 6박자의 리듬을 타고 흐르면서 가사의 사상 주제적 내용을 더욱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가요는 저곡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심오한 예술적 형상으로 감명 깊게 반영한 것을 알려 오늘도 우리 민들 속에서 즐겨 불리우고 있습니다. 사람들 치며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